아니 내게는 전부다. 하! 후! 하! 나를 잠재우는 그리움도 나를 사로잡는 사랑도 어젯밤에 지워버렸다. 후! 하! 찡! 찡! 징기스칸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뛰어가라. 찡! 찡! 진실을 소리내어 노래하라. 비웃어도 좋다. 오호호호. 외로워도 좋다. 아하하하. 바람만은 알고 있다. 징징 징기스칸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뛰어가라. 징징 징기스칸 청춘의 진실을 소리내 뛰어가라. 징징징기스칸 청춘의 진실을 소리내어 노래하라. 비웃어도 좋다. 오호호호. 외로워도 좋다. 아하하하. 바람만은 알고 있다. 징징징기스칸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뛰어가라. 징 징기스칸 청춘의 진실을 소리내어 노래하라. 비웃어도 좋다. 오호호호.